푸른 밤 종현입니다. 보통 시차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 물리적인 거리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시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전에 일을 해야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 어두컴컴해야 집중할 수 있다는 사람, 이렇게 둘 사이에도 시차가 존재하는 거겠죠? 나랑 맞다, 안 맞다,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같은 시간대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특히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전혀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사연을 듣고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공감대가 생기는 거겠죠? 서로 같은 감성을 공유하면서 함께 깨어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 2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Cause I 리오나 루이스의 Better in Time 듣고 왔습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참 노래 잘하네요. 자, 부럽습니다. 좀 노래 잘하는 여성 보컬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 아, 참 소리가 아름답다, 꾀꼬리 같다라는 소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노래를 불러드려야겠어요. 푸른밤 DJ로서 두 번째 맞는 월요일이네요. 참 마음은 여러분과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설레네요. 여전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늘 2, 3부에서는요. 더 라디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버스커버스커의 김영태 씨와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에서 했던 모든 종류의 코너들을 다 해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다 해볼 거라고 작가님이 호언장담을 하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셨는데 아, 그 미소가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살짝 두렵기도 했고요. 모든 걸 해본다라는 것에 부담이 좀 있네요. 그래도 형태 씨와 영배 씨를 믿고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FM 라디오라면 한 번쯤은 다 한다는 후벼파는 가사들이 담긴 곡들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노래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런던에서의 여정을 뒤로하고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길. 저는 지금 바다 밑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던에서 파리까지 해저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파리역에 도착한 뒤 곧장 페르라세즈 묘지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식 묘지로 유명한 이곳은 파리에 온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명소 중에 하나. 오스카 와일드, 쇼팽, 짐 모리슨, 위대한 예술가들의 묘가 있는 이곳에 작은 참새라고 불렸던 여가수 에디트 피아트도 잠들어 있습니다. 파리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훗날 세계적인 샹송 가수가 되기까지 에디트 피아트의 삶은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했습니다. 평생의 사랑을 비행기 사고로 잃고 좌절에 빠지기도 했죠. 절망에 사로잡힌 그녀를 구한 건 결국 음악이었습니다. 재기를 결심한 뒤 마침내 평생의 걸작을 발표한 에디트 피아트. 바로 그 곡의 제목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녀가 머물고 있는 묘 앞에 서서 이 음악을 듣습니다. 작은 참새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농주느 헤그레트 향 듣고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에 익숙한 노래죠. 인셉션의 OST이기도 하고요. 또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삽입됐던 노래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새처럼,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것 같네요. 참 좋은 음악이에요. 푸른밤 가족들 사연 좀 읽어드릴게요. 부산 진구에서 홍아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도 온갖 욕을 들으며 펑펑 울고 왔어요. 여기서 일하고 나서는 억울하고 화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카드 정보 유출 후에 스팸 많다고 전화해서 화내고 욕하고 정말 정신없어요. 통신사도 이 정도인데 카드사는 더 하겠죠? 얼른 그만둬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울면서 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도 그만두고 나면 뭘 할지 몰라서 쉽사리 그만둘 수도 없네요. 그래도 이제는 종현 DJ 목소리 매일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죠. 전화 상담원. 사실 상담원이라는 게 남 대신 사과하고 대신 욕 듣고 그러는 일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제가 이렇게 남아 위로 드릴게요. 요즘 또 하도 스팸 많이 생겨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나아지실 겁니다. 제가 응원 드릴게요. 또 하나 사연 읽어드릴게요. 광주 북구에서 이지연님입니다. 저는 정엽씨의 푸른밤을 매일 열심히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성 DJ가 하는 음악도시가 좋아서 듣다가 음악도시가 끝나도 잠이 오지 않아서 듣다 보니 듣게 된 건데요. 어느새 그 시간들이 쌓여서 저도 모르게 정엽씨를 많이 좋아했었나 봅니다. 근데 푸른밤 홈페이지가 푸른밤 종현입니다로 바뀌고 종현씨 목소리로 듣는 푸른밤이 기대도 되고 설레긴 했지만 그러면서 묘하게 슬펐어요. 괜히 죄 없는 종현씨가 살짝, 아주 살짝 미워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 기분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국 이별을 하고 아직은 그 슬픈 기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종현씨의 푸른밤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종현씨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신청곡 웨스트라이프의 I Cry. 네, 이지연님의 사연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것을 떠나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지연님에게 더 빨리 다가가서 익숙해지고 또 지금 아쉬운 기분들을 달래드릴 수 있도록 발전하는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정엽의 푸른밤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DJ를 하는 동안에. 근데 그만큼 또 지연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좋아하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설레는 만큼 또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믿고 지켜봐 주시는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다 모니터하고 고치도록 노력을 할게요. 두 분이 보내주신 사연 너무 잘 읽었고요. 지연님의 신청곡 웨스트라이프의 I Cry 듣고 그리고 제가 요즘 완전 꽂힌 곡이 있어서 가족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한 곡 가져왔습니다.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 같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tiptoe. I've been through hell to break the spell. Why did I ever let you slip away? Can't stand another day without you. Without the feeling I once knew. I cry silently. I cry inside of me. I cry hopelessly. I know I'll never breathe your love again. I cry, 'cause you're not here with me. 'Cause I'm lonely as can be. I cry, 'cause I know I'll never breathe your love again. If you could see me now, you would know just how. Try not to wonder why. I wish I could believe in something new. Oh, please somebody tell me it's not true. Okay. I'll never be over you. Why did I ever let you slip away? Can't stand another day without you. I know I'll never breathe your love again. I cry, 'cause you're not here with me. 'Cause I'm lonely as can be. I cry, 'cause I know I'll never breathe your love again. Yeah. If I could have you back tomorrow, if I could lose the pain and sorrow, just anything to make me see you still love me. Oh, oh, oh, oh, oh. 'Cause I know I'll never breathe your love again. I cry silent. Bill Withers의 Ain't No Sunshine 듣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Westlife의 I Cry였습니다.한 위대한 시인이 묻혀있다. 하지만 그는 시를 한 줄도 쓰지 못했다. 모든 시는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반의 반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딱 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주말만 해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밀린 공부도 좀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해놓은 일 없이 주말을 다 보내버렸다. 가끔 이 세상이 하나의 큰 퍼즐이라면 나란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맞는 건지 지금 다른 곳을 헤매고 있어서 이렇게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수정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CON이 부르는 크러싱이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뮤지션이고요. 22일에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3호선 버터플라이와 함께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공연 보러 가고 싶네요, 저도. 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야지를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푸른 밤과 함께 하니까 늦게 자도 괜찮게 됐어요. 사실 매번 자는 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저는 어제도 6시 좀 넘어서 잠들었어요. 설레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설레는지 참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설레서 일찍 못 자고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불면증 있으신 분들에게 또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시에 자든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불면증이 이틀 만에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행동을 옮기는 게 참 또 어렵겠죠, 이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수정님의 사연. 참 공감하면서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에서 하는 코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푸른 밤에도 고민 상담 코너 있죠? 다른 프로도 그런 코너들 하나씩 하던데요? 아니 그런 코너도 많이 하지만 라디오 하면 선곡 대결이죠. 사연에 어울리는 선곡 대결 저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걸까요? 두 분에게 왜 드릴까요? 이걸 그런 거 하려고 그러나? 안 돼. 라디오에서 하는 코너들 네. 늘 설마는 사람을 잡고 남들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FM 라디오에서 하는 모든 코너들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어요. 더 라디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라디오 코너를 섭렵하는 단기 속성 코스 같은 시간 더 라디오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라디오계의 유느님,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씨, 어서오세요. 그리고 라디오계의 신성 버스커버스커의 베이스 김형태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내용 대비 너무 감미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아, 그래요? 좀 분위기 끌어올려 봤는데 음악도 감미로워가지고 너무 약간 당황했네요. 그래요? 두 분 먼저 푸른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밴드 소란의 보컬이고요. 네. 저희 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샤이니 매니아입니다. 아, 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때 들었어요. 들었던, 인터넷에 들었던 그 목소리 저예요. 너무 감미로워서 전 목소리에 반했었는데. 셜록 마니아. 예, 예.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베이시스트 김영태라고 합니다. 네, 이야.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그 형태 씨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처음에 이 앞에 부분 그 형태 씨 하나씩 하던데요. 너무 귀여워서 순간 웃어버릴 뻔했습니다. 조금 사이버가수처럼 푸른 밤에도 고민 상담 코너 있죠. 이렇게. 너무 뭔가 색깔 있는 두 분이 나와주셔서 너무 네. 기쁩니다. 저 진짜 두 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저 인터뷰 봤어요. 어떤 게스트 중에 제일 궁금한 사람? 네. 고영배란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봤다. 아 맞아요. 찾아보셨군요. 아니, 또 제가 하도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팬분들이 종현이가 압니다. 네. 이러면서 보내셨더라고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또 정혜병 전담할 네. 때도 계속 들으면서 맞아요. 와, 정말 말씀 잘하신다. 저희 재밌게. 둘은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푸른 마음에 네. 네. 그렇죠. 또 그리고 제가 형태 씨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베이스를 쳤었거든요. 아, 정말요? 때. 아, 진짜. 중학교 밴드부에서 베이스를 쳤었어요. 저는 보컬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보컬이 있길래, 남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해서 야. 베이스를 네. 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거의 모든 베이스 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부분 시작을. 저도,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노래 잘하거든요. 어, 정말요? 근데 아니, 목소리가 아니. 매력적이셔서, 근데 사실 베이스가 빠져드는 악기잖아요. 또 네. 치다 보면. 근데 그렇게 베이스 치다가, 처음에 노래 딱 불러서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겠다. 악기는 아. 베이스인데 노래는 진짜 높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올라가는데 악기는 저음이고. 제가 캐스팅이 코러스 하다가 캐스팅 됐어요. 아 진짜? 보컬. 잘 올라가니까. 제 베이스 치는 모습이 멋있어가 아니라 코러스 하는 목소리 듣고 캐스팅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31살이에요. 31살. 결혼도 네. 했어요. 형님. 네. 어, 결혼하셨어요? 네. 언제 축하드립니다. 2년 전에. 2년 전 축하 받겠습니다. 아, 2년 전 예. 결혼 제가 아우. 이제야 드리네요. 제가 셜록이 나왔을 시즌이죠. 2년 맞아요, 전에. 맞아요. 그때쯤이야. 그때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셜록과 함께 결혼을 네. 아, 당차게 하셨겠네요. 아, 최고였죠. 그 I'm so curious 할 때 그 뛰어가는 네. 춤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행진했죠. 어, 상당히 놀라셨겠어요. 내외 분들이. 정말 당차게. 네. 형태 씨도. 네, 저는 24살입니다. 24살이시면 네. 91년생이신 거죠? 네. 종현 씨가 제가 90년생. 가운데네. 이야, 네. 제가 센터네, 센터. 센터. 네. 센터에서 또 아, 너무 반갑네요. 동생 게스트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영광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오늘. 아, 왠지 그 부담감이 모두 날아간 기분이에요. 아유. 아, 그리고 영배 씨는 네. 라디오계 유느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소개? 어, 부담스럽지만 네. 뭐 일리는 있다. 저희 PD님이 크게 웃으셨어요. PD님이 마이크에 픽업이 되지 않으려고 예, 웃음소리를 예. 많이 죽이시는데 예, 예. 아, 참지 못하고 예, 못 참으시네요. 다 함께 예. 부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 터졌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네. 바다는 드리겠다. 아, 제가 유노님이라고 제가 휴대폰에 그렇게 저장해 놓겠습니다. 라디오 유노님. 예, 예, 형태 씨도 제가 신성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어떠세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좋죠. 근데 또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귀여우시고 뭔가 매력적이에요. 때묻지 않은 느낌. 아, 맞아. 아, 이제 듣기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때가 묻어 있어서 아 그것도 네. 반전적인 매력으로 네, 때가 이미 많이 묻어서 사실 서울말을 마스터했는데 일부러 계속 사투리 쓴다는 얘기가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아 정말요? 순수해 보이려고. 네. 근데 살짝 네? 이종석 씨 닮으신 것 같아요. 진짜요? 와우. 좋았다. 아니, 조금 닮은 것 같아요. 눈이랑 코 주변이랑 아. 웃는 모습이. 저도 겸허히 이제 받아들이는. 라디오계 이종석과 유느님과 유느님과 이종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수왕 종현 씨가 DJ고요. 가수왕. 가수왕. 가수왕. 고음의 왕.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최강자, 최강자. 더 라디오 네. 이 코너 앞에 설명해드렸는데 남들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죠. 물건도 남들 다 사는 게 다 이유가 있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코너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은 아직 못 들었는데 더 네. 라디오고 네. 남들 하는 데는 이유 있다.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얘기 보니까 네. 되게 뻔한 거. 뻔한 거. 제가 이 내부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작가님이 지금 두 대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그렇죠. 두 시에 데이트 코너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뻔한 노래라고. 뻔한 거. 뻔한 노래. 뻔한 노래 선곡하는 건데, 네. 아, 이거 지금 그런 걸 여기서 하시려고 그러나. 뭔가 뻔한 그림을. 의심스러운 게 좀 있어요. 네. 아니에요. 전 작가님은 믿습니다. 저는 저희의 제작진, 작가 누나 믿고 있어요. 해보세요. 옆에서 지금 얼굴이 새빨개지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뻔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와, 심한데 너무... 싶을 정도로. 이 코너가 나오면, 아, 이분이 여기 오셨구나. 아, 느껴질 정도만. 네. 그러니까 코너에 뭔가 뻔한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네. 하면 작가 누나가 또 그분인 걸로. 술을 쓰셨구나. 아, 너무 두 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편하네요. 아, 마음이 진짜. 이렇게 긴장되고 그런 게 심했는데 네. 두 분이 오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긴장이 풀려서. 아, 근데 전 놀라운 게. 네. 아직 딱 일주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목소리가 심한데. 그러니까요. 아, 부드럽고. 연습했어요? 모든 라디오에서 하는 코너들 이 코너에서 해볼 겁니다. 아, 진짜? 다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뭘 할지 예상이 되시는가요? 뭐, 선곡 대결, 뭐, 라디오 하면. 아, 선곡 대결. 뻔하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면 뭐, 사연. 명곡 찾기, 사연 읽기. 예. 뭐, 상담. 고민 상담. 아, 고민 상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로, 신금을 울리는 가사들. 숨겨진 명곡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내 했던 거야. 2시에 데이트에서 했던 게 이거라니까요. 아, 이거 했었어요? 아, 이분이. 아니요, 다르다고. 손사래를. 대본을 돌려 쓰시네. 아, 대본 돌려 맞기.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또 새로운 게 없다잖아요. 네, 네. 그럼 작가 누나가 네. 급하게 이 멘트를 꼭 해달라고. 다 하는데 또 있으니까.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 네. 이 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라디오에서는 이 하늘 아래에 새로운 거 없다. 가문처럼 네, 네. 마음에 새기고 하늘 아래에 해야 새로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코너를 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리자마자 네. 되게 많은 가족분들이 수많은 노래를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이런 코너는 누가 더 좋았는지 투표를 받잖아요. 근데 그쵸, 오늘은 그쵸. 첫날이니까 그리고 밤이라서 네, 좋은 가사의 노래들을 추천해서 들려드리고요. 스텝들께 투표를 맡겨보겠습니다. 저희 셋이 셋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셋 다 경쟁을 하고 또 스텝 세 분이 경쟁자 중에서 우승자로 뽑아주실 투표라고. 겁니다. 3대 3이죠. 단촐하네요. 네. 한 표씩 가면 비긴 거예요. 우승으로. 우승. 훈훈해. 벌써 훈훈해. 벌써 훈훈하게 예, 예. 모두가 우승자로 끝날 것 같은 예감도 드네요. 그럼 바로 첫 사연 소개해 주세요. 영배 씨 네. 소개해 주세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김지영 씨 사연입니다. 숨겨진 명곡 하면 전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적 씨 노래인데요. 거위의 꿈부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까지 노래들 다 너무 좋죠. 근데 전 그중에서도 빨래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요. 마음이 복잡하면 집안 청소하는 엄마들처럼 저는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 제 마음도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 시작에 빨래를 해야겠어요. 하, 이 부분이 이렇게 서정적이라니. 빨래해야겠다는 말에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은 기분. 가사 한번 느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가사가 뒤에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쭉 읽어드리나요? 가사를? 이 긴 가사를? 한번 읽어주세요. 와. 이적 씨 톤으로. 빨래를 해야겠어요. 이적 씨 톤인가요? 좀 야하게 들리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맘처럼 쉽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가사네요. 아, 좋네요. 네. 가사가 빨래에 또 자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빨래를 해서 훌훌 털어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라디오에서 하는 뻔한 코너 같기도 하지만 네. 얼마 전에 설특집 방송 종현 씨 했던 거 네네네. 그거랑도 비슷한 거 같아요. TV 것도 갖다 쓰셨네. 아, 작가 누나가 모니터를 하시면서 참 종현이가 저런 코너를 상당히 잘하는구나. 재밌게 보고서는 이렇게 쓱쓱쓱쓱 대본을 아, 이건 라디오니까 괜찮아 네, 이렇게 싹싹 이렇게 아닙니다. 저는 작가님입니다. 오, 뭐 하실래? 좋다 좋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가사를 한번 또 이렇게 곱씹어 보면 빨래에 좀 자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빨래로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가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네, 좋은 것 같네요. 형태 씨도 빨래 하시면서 이렇게 아 저는 집 앞에 세탁방이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코인 있잖아요, 코인. 아, 그걸로 하세요? 네. 그렇구나. 건조까지 다 되는 거? 네, 맞아요. 아... 제가 집안에 빨래 널어 놓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왜? 이게 지저분, 이제 너저분해 보이잖아요, 집이. 들어왔을 때 기분 네. 좋게 상쾌하게 딱, 집을 맞이하고 싶은데.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뭔가 털어내고 싶을 때, 그럼 하는 게 있는지. 털어내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도 듣고 하지만은 이제 게임을 하거나. 게임. 네. 아, 운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네. 뭐 만화책을 읽는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시면서 네. 아무 생각이 안 들게 차라리 그냥 네. 네. 이게 또 이별 후에 또 그쵸. 맞는 가사인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 숨은 명곡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유명하고 그러네요. 빨래 노래 좋아하시는 분 너무 그쵸. 많죠. 네. 참 좋은 노래인데 네. 이별 후에 빨래를 한다. 고영배 씨? 네. 이별 후에 뭐 하셨나요? 아, 이별 후에요? 네. Find another people? Find another. 아, 영어로, 영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 예. 찾는다, 다른 딴 사람 찾는다 하면 너무 또 천박해 보일 수 있어서.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런 거 너무 막 거기에 몰입해서 빨래 하면서 막 또 잊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얼른 심리적으로 먼저 털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딴 사람을 이렇게 막 찾아보고 길거리도 배회하면서. 근데 제 생각엔 사실 빨리 잊으려고 막 빨래도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닐까요? 종현 씨는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빨래를 해요. 아니,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해요.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연애의 감정을 털어내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별의 고통을 어떻게 털어내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럼 좀. 설마 뻔하게 노래를 듣네요, 여기서? 아니요. 이쪽에 빨래를? 더 뻔한 질문을 제가 해볼 거예요. 아, 질문 있어요? 아, 네. 두 분. 진짜 실망할 뻔했어요. 이 질문에 저에게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연애는 몇 번 해보셨어요? 연애? 네. 저는 뭐 유부남이니까 사실 거리낄 것 없이 말씀드리자면. 네. 3번, 4번 정도? 3번, 4번. 네. 그러면 네 번째의 연애 기간은 얼마나? 그 앞에 사실 연애들이 다 짧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결혼에 살고 있는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이럴수가. 아름다워라. 내가 걸려줄 줄 알고? 그 전까지는 네. 1년을 넘긴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군요. 아내와는 한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이야. 결혼해서 이제 만난 지 10년이 넘었어요. 네. 감동적인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네. 고영배 씨에겐 뭔가를 못 얻어냈으니까. 여기지. 저는 많이 했죠.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짧았던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걸 다 넣기에는 네 손가락이 부족할 이럴 수가 진 않아요. 부족할 맞잖아. 넘어갈 뻔했지. 아 근데 네. 형태 씨가 귀여우셔가지고 네. 인기도 많고 맞아요. 매력쟁이셔가지고.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까이 안 와요. 왜요? 얘 약간 정신 이상한 것 같다며. 아, 좀 특이한 매력 때문에. 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특이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말투도 사실 뭔가 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거부감이 있나 봐요. 다가오시진 못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상당히 좀 매력적이셔서 좋은 짝을 빨리 찾으셨으면. 합니다. 좋네요. 또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마음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한 번은 그 제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때 네. 어떤 여자분이 제가 좋대요. 오. 소개를 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와. 반했대 나한테. 네. 그래서 만나서 사귀었어요. 이거 되게 로망이네요. 그 그치. 소설책에서만 보던 그쵸. 공연하고 있던 모습에 반해서 밴드들의 로망. 그쵸. 쪽지. 그쵸. 그래서 만나서 사귀었는데 네. 한 두 달 정도 만났나? 네. 근데 편지로 저한테 헤어지자고. 손편지로요? 네. 그것도 그날까지 데이트를 잘하고 그걸 딱 준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아, 자기가 좋아해서 사귀자 그래놓고 네. 얼마 사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헤어지자고 편지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별론가? 아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뭐 두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좀 매력을 잘 못 알아가던 시간이 아닐까. 그때 한번 제가 흔들렸었지만 그 외에는 그냥 네.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으로 잊었던 특별히 뭘 하지 않고. 그럼 형태 씨는 네 기억이 있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술을 먹으면서 네. 일단은 알리죠. 난 여자친구가 이제 없다. 이제 없다. 니들이 움직여야 된다. FA 선언. 네. 아.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을 나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 네. 이제 늦은 밤 나를 부르고 놀지 마라. 말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군요. 종현 씨가 연애를 몇 번 했나 말해줘야 이게 안 뻔해지는데. 맞아요. 저는 연애를 기억. 야, 네, 토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 누나가 옆에서 빨리 정리하라고. 저도 빨리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시간이 너무 네. 아쉽네요. 비겁하네요. 네. 더 라디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사가 주옥 같은 노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이적의 빨래 들으시면서 잠시 후 3부에서는 더 주옥 같은 노래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고영배 씨, 김영태 씨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금세 또 앙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푸른밤 종현입니다. 월요일 3부 시작했고요. 더 라디오, 소란의 고영배씨, 버스커버스커의 김영태씨와 함께합니다. 2부 끝에 이적의 빨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가사가 참... 네, 좋아요. 참 가슴을 적시네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계속 노래를 부르시는데 약간 섬유유연제 막 광고. 뭔가 빨래를 이렇게 스며드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좋아요. 음악에 예. 내가 이불처럼 네. 물을 빨아들이듯이 참. 아, 좋다. 아, 네. 말이 많았나요? 푸른밤 감성이다. 이불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네. 노래를 종현 씨가 빨아들인 거야. 아,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노래 소개해 보겠습니다. 형태 씨가 해주세요. 네. 춘천시 후평 3동에서 안은주님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친구가 편지 한 장을 줬는데요. 읽어 내려갔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걱정과 격려가 빼곡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날 이렇게 걱정해줬구나.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에 코가 찡해졌죠. 근데 얼마 후 그 편지가 토시아는 안 틀리고 라디오에서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이 래빗의 요즘 너 말이야라는 노래였어요. 뒤통수 맞은 기분이지만 노래가 좋아서 봐줬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라고 하시네요. 아, 이 가사를 보냈구나. 가사를 제이 래빗의 가사를 그대로 편지로 보내줬군요. 조금 읽어드릴까요? 조금 읽어주세요. 요즘 너 말이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 않아. 사실 넌 말이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라고 하지. 이런 가사가 가사. 좋죠. 참 근데 형태 씨의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그러니까. 요즘 너 말이야 이런. 맞아요. 이게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죠. 맞아요.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죠. 근데 이 가사를 글로 보고 막 코가 찡할 정도로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네. 형태 씨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은 정말 안 나네요. 코는 찡해요. 코는 찡해. 코는 찡해. 아,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 같고. 코는 찡해요. 아 너무 형태 씨가 너무 귀여워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요. 제이랩이 노래 참 좋잖아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고 피아노 너무 잘 치시고 맞아요. 목소리 너무 청아하시고 근데 저번에 영배 형님이 제이레빗 분들 만나셨다고 했는데 CD 네. 안 주셔가지고 삐지셨어요? 삐지셨다고 제이레빗 제가 좀 경계하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아, 정말요? 라디오 나오면 라이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죠. 이상하게 같이 라이브를 많이 했어요. 네. 너무 잘하니까 정말 잘하죠. 뭐 열받을 때가 많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아니 저렇게까지 기를 쓰고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올림픽이야. 엄청 잘하니까. 그게 또 제이레빗의 네. 매력인 것 같기도 친해서. 합니다. 네. 네. 또 근데 이 사연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요. 제가 언제 한번 인터넷에서 본 건데 그 G.O.D의 어머님께라는 가사가 상당히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레포트로 써서 냈대요. 아, 그 가사를? 네. 근데 교수님이 레포트를 잘 확인을 안 하시고 분량이 맞으면 점수를 그치, 주시는 그치. 분이셨는데 그 어느 날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네. 학생들이 이제 막 그냥 분량만 채워서 이상한 네. 글 일기처럼 써내고 그런 걸 보다가 네. 이 G.O.D의 가사를 보고 네. 당신네들 말이야 학생들 레포트를 이렇게 진심이 담긴 써야지 하면서 읽어주시는데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요. 그걸 읽어줬다라는 걸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인터넷에서 읽었던 속을 수 있지. 가사가 요즘에 또 이렇게 말하듯이 이런 가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친구가 손편지를 이렇게 써줬다라는 건 이 가사가 정말 들으면서 네 생각이 났다 그치. 이런 의미가 또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설마 진짜 속여먹으려고 썼겠어요. 진짜 마음에 들고 와닿으니까 맞아요. 썼겠지. 네. 정말 굳이 이걸 써가면서 손으로 친구를 맞아. 속일 필요는 없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네. 샤이니 제가 팬이어서 그렇기도 한데 네네. 좀 샤이니나 특히 FX 같은 팀들 보면 가사가 네. 곱씹을수록 모르겠는 그런 가사를 맞아요, 맞아요. 독특한 가사가 있습니다. 독특한 가사들 할 때 본인이 있잖아요.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물어보시면 그대로. 어떠세요? 그걸 계속 노래를 하셔야 되니까 네. 다 이해를 하세요? 우리 루시퍼 같은 거 참 못 알아들을 때도 많거든요. 우리는 사실 루시퍼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가사 예예. 예, 네, 제가 좋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허니 들여다보고 뇌를 만져. 바보 된 것 같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허니 들여다보고 뇌를 만져. 네. 손에다 입을 넣은 건가? 그게 입에다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이 나의 뇌를 이렇게 만져서 나를 조종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되게 직설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루시퍼의 마치 유리성에 갇혀버린 피에로만 된 것 같아. 아, 그 높은 부분. 네. 마치 유리. 그게 맞죠.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부르면서 정말 감정을 이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이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입을 하면 정말 슬픈 노래가 나올 것 같아서 댄스곡이잖아요. 그런 고뇌가 있긴 있군요. 그런 게 있죠. 근데 말 나온 김에 이게 네. 다음 주에는 이해가 안 되는 가사들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즉석으로요? 아니,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인스턴트 코너예요? 아니, 뭐, 와우. 다 해봅니다. 다 해볼 거예요. 지금 정해진 거예요? 그냥 해봅시다. 하죠, 뭐. 너무 좋은데? 아니, 좋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얘기하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정하고? 아니, 얘기하다가 뭐 다음 주에 배고프다. 혹시 얘기하는 중에 배고프다 그러면 먹방 특집하고 좋다. 야식 코너 하고 다음 주는 이해할 수 없는 가사 특집. 가사를 좋네요. 이해할 수가 없다. 아... 다 같이 보면서 재밌겠다. 이 가사를 한번 서로의 해석으로 한 번씩 네. 나눠 보는 거죠. 네. 아, 제이 래빗의 요즘 너 말이야 참 좋은 가사인데 지금 형태 씨가 소개해 주셨죠? 네. 제이 래빗의 요즘 너 말이야 듣고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눌게요.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널 위한 세상을 기대해 힘이 들고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제이 래빗의 요즘 너 말이야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영배 씨와 형태 씨 함께 더 라디오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좀 노래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해주신 네. 그 가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네. 너무 재밌네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공개.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그 얘기도 괜찮은 거야 방송에서? 그 이야기와 또 제가 와. 숨겨놓은 여러 가지 농축액들이 있어요. 못 기다리겠는데 어떡하지? 두 분 기대하시고 보시길 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도 인디계 네. 인디밴드계 그 이해 안 되는 가사도 저도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네. 저희도 이해 안 되는 가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연주하고 있으면서 버스커 노래 중에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형태 씨도 한번 그 가사들을 가져와서 네. 우리 세 명이서 토론을 한번 벌여 봅시다. 아, 저만이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야, 그 누가 해? 아,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마지막 가사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김은영 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꼭 남의 사연에 참견하는 애들 있죠? 저는 첫 연애를 그렇게 망쳤어요. 친구들이 하도 좋아하는 티내면 안 된다고, 절대 먼저 전화 걸지 말고, 좋아도 좋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하길래 좋아도 싫은 척, 싫어도 싫은 척 했더니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GOD에 걸어선 안 되는 전화를 듣고 나 같은 애가 여기 또 있구나 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친구가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말 듣다가 헤어진 남자 얘기거든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네. 잘했어. 잘한 거야. 이제 먼저 전화 올 때까지 절대로 전화하면 안 돼. 알겠지? 어. 네가 먼저 전화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이런 가사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거의 세뇌네요. 잘했어. 잘하는 거야. 네가 먼저 전화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이런 경험 있으세요? 먼저 전화를 안 하려고 자존심 세우다가. 그렇죠. 아니, 전 그런 적은 없어요. 전 막 답답해가지고. 그렇구나. 전화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스타일이라. 네.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밀당이죠. 밀고 당기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쵸. 더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게 근데 적절히 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좋아도 싫은 척, 싫어도 싫은 척 하면 상대방이 뭔가, 아, 얘 나 안 좋아하나? 이런 감정에 좀 떠나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종현 씨는 완전 네 불나방처럼 막 달려드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좋은 거 못 감추고 막. 아, 그래요? 네, 올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밀이 많은 남자입니다. 정말? 정말? 이게 제가 가사를 좀 더 읽다 보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년 전 이날 너를 만났지, 너를 보냈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계속했지. 우리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잠깐의 이별이 주는 고통쯤은 얼마건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자, 이제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했지.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내가 술에 취해서 참았던 그리움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래서 너에게 걸어선 안 되는 전화를 걸으며 닿을 수 있는 곳에 아직도 네가 있다는 게 행복했어. 참 이게 헤어지고 마음이 표현하지 못했던 게 마음에 남아있다 보니까 더 후회가 크고 아쉬움이 큰 게 아닐까 싶으네요. 좀 읽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적 있으신지. 저는 사실 술을 전혀 안 마셔요. 왜요? 안 드세요?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참는 편이고. 한 방울도? 아, 참는, 왜 몸, 참으세요? 전 몸이 안 받아서 다음날 힘들어요. 형태 씨는 지금 나이가 24살이면 네. 한창 때죠? 아, 저 난리죠. 난리 내일인가요? 그러면 혼자서도 그냥 뭐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즐기는 웬만하면 끝까지 있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뭐 술을 잘 마신다 뭐 이런 얘기는요. 얼마나 마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술자리에 마지막까지 있는 게 네. 술을 잘 마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럼 형태 씨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이군요. 아, 그 네. 그러면 정확히는 어떻게 돼요? 저는 네. 이게 많이 마실 때도 있고 적게 마실 때도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 자리가 끝날 때쯤에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템포로 먹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좋은 거죠. 그렇네요. 뭐 목표를 두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취하는 거니까. 꼭 막 나는 쓰러져야지 뭐. 뭐, 그런 날 오늘 흐트러지고 싶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늘은 내가 아니고 싶어 뭐 이런. 그럼 만약에 취한다면 뭐 술 취하면은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술 취하면 얼굴이 되게 잘 생겨져요. 네? 무슨 말? 그럼 술 잠깐만 여기 잠깐 내려가셔서 소주 두 병만 현장 검증. 되게, 그러면 이거 다 다음 주 코너로 할까요? 고영배 씨 얼굴 잘생겨지나. 차근차근 사진 찍어서. 아니 근데 그건 반동을 진짜인 게 저 네. 얼굴이 좀 하얘져요. 안 빨개지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센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저는 잘 마시진 못하는데 네. 하나도 안 빨개져요.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뭐 그냥 맥주 한두 잔 마시는 정도인데 저 얼굴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빨개지고 참 저도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마시고 많이 취했는데도 네.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안 보는. 아, 그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술을 못 마시는데 사람들이 그쵸. 취한 줄 모르면 네. 계속 권하니까. 안색이 죽여줘요. 잘생겼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갑자기 안색이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지니까. 아, 네. 그러면서. 종현 씨는 아예 못 드시는구나. 저는 사실 얼굴이 많이 빨개져서 피하는 편이고 그리고 전 못생겨지죠, 그러면. 술 마시면 못생겨져서. 멤버들끼리 같이 술자리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네, 안 해요. 저는 너무 단호했나요? 겸상 안 하시죠? 열받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예, 예. 예, 아니고요. 멤버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건 뭐 회식 때나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멤버들을 안 봐요. 형태 씨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도 브래드가 지금 미국 가 있어가지고 네. 보기가 힘드네요. 아,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가사처럼 취해서 전화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 그치. 취해서 전화해 보신 적 있으신지? 있긴 있는데, 네. 저는 막, 네,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요. 헤어지고, 네. 막, 그거를 막 되게 추하게, 막, 지질하게, 막, 그랬던 네. 적은 없는데, 네. 잘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지금 네. 이제 아내한테, 너무 취해서 혼자 들떠갖고 전화해가지고, 막, 되도 않는 애교, 막, 막 이러면서. 뭐죠, 금방? 근데 그거를, 네.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 본 거야. 진짜 한 1년 놀림 당했나봐. 근데 사실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네. 애인에게. 네, 그럴 수는 있는 거긴 한데. 애정 표현하는 건데요. 친구한테만 안 걸리면 돼요. 진짜 놀려요. 취해서 걸어본 적 네. 있으신 거군요. 전화해서 애교를 부리셨다. 네네. 형태 씨는? 저는 이제 이런, 가사처럼 그냥 술 취해가지고 헤어지고 네, 네. 전화해서 왜 날 찾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이제 주정을 부리는 거죠.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형태 씨가 술 취해서 전화 걸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야, 너 왜 나 찾냐. 저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하면 사실 좀 우는 버릇이 있어서 이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이잖아요. 얼굴 빨개져서 우는. 기분 좋자고 마셨는데 울면 제가 그래서 회식할 때 처음으로 네. 취해봤거든요. 네. 그 1등하고 네. 음악방송에서 1등하고 처음 좋은 날 취해봤는데 네. 취했는데 제가 너무 우는 거예요. 스스로도 내가 한심할 정도로 이게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울지? 그럼 울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만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우나, 술 먹고 근데 좀 좋은 날에 되게 담아두는 성격이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래서 한 23, 4 돼서부터는 술 마셔도 안 울게 됐어요. 리더잖아요. 아니에요. 오니 형이 리더고요. I'm sorry. 공격받으십니다. 큰일 났다. 샤니월드 여러분, 고영배 씨가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고영배 씨예요. 리더. 아, 이제 알아. 아, 네, 저 읽는 사람. 지금 대본 읽는 리더잖아요. 저 리더예요. I'm 리더. 아니, 왜냐면 저도 우는 버릇이 없는데 학교에서 학생회장 일을 할 때 네. 한번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일을 진행하고 그거 끝나면서 술자리를 갖고 나서 저도 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리더로서 막 억눌리고 이랬던 게 쌓여서 울지 않았나 싶은 기억이 나서 저는 혼자 쌓아놨었나 봐요. 회식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쌓이던 게 갑자기 터지거나 네. 회식하면 몇 시쯤 들어가세요? 회식? 네. 저희는 근데 사실 저희 팀원도 되게 비슷해요. 일로만 이렇게 만나는 경향도 그러니까 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뭐 협력 느낌에 예. 협력 느낌에 막 만나서 술 마시자 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희도 공연 끝나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집도 멀고 굉장히 빨리 헤어지는 편이에요. 막 12시 1시 때쯤. 형태 씨랑 고영배 씨 한번 회식해요. 저희들끼리. 오 진짜. 와! 저 얘기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꼭 재밌어서. 해요. 네. 우리 한번 회식하고 우리들끼리 네. 또 한번 으쌰으쌰해서 맞아요. 그 자리에 샤이니의 리더 온유 씨도 오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샤이니의 리더 온유 씨와 예. 리더 종현이 예, 함께하는 예. 더 라디오 회식 함께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G.O.D의 살았다. 아, 빠져나가셨어요. 예, 예. G.O.D의 걸어선 안 되는 전화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했어. 잘한 거야. 이제 먼저 전화 올 때까지 절대로 전화하면 안 돼. 알겠지? 어? 네가 먼저 전화하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해도 없는 말들을 계속했지. 이별의 예감이 밀려오길래 난 아무 대책 없이 이별을 맞기보단 차라리 지금처럼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힘들겠지만 억지로라도 뿌리까지 썩기 전에 줄기를 잘라내서 차라리 시간이 흐르면 싹이 다시 나서 우리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잠깐의 이별이 주는 고통쯤은 얼마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자 이제 우리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했지. 자신은 없었지만 연기를 그럴듯하게 했는지 네가 당황하며 왜 이러냐고 막 울더군. 그래서 난 잘한 일이라 싶더군.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내가 술을 취해서 참았던 그리움을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그래서 너에게 걸어선 안 되는 그 전화 걸으며 닿을 수 있는 곳에 아직도 네가 있다는 게 행복해서 이렇게 하면 너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길래 이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길래 친구 말을 그냥 믿고 그대로 해버렸어. 조금씩 나에게 소홀해지는 널 느끼면서 난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렸거든. 그냥 어쩔 줄 몰라 그 방법이 뭐든 너만 붙잡을 수 있다면 결국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뭐든지 너에게 그 전화를 걸어서 말할 때도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떨려서 네 얘기는 들리지도 않았어. 이러다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웠지만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는 친구의 한심한 그 말이 왜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던지 단숨에 전화기를 들고서 이별의 말을 뱉은지 10분도 안 돼서 나 후회를 했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내가 술을 취해서 있었으면 안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괜히 혼자 겁먹고 쓸데없는 짓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 지금이라도 그냥 사실대로 말할래. G.O.D의 걸어선 안 되는 전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노래가 참 좋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네.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좋다. G.O.D 네. 특유의 그 네. 나레이션.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 몰랐어. 띠띠띠띠 전화 소리. 여자 목소리 나오고요. 맞아. 왜 전화했어 또. 아, 참 감성이 묻어나는 노래였습니다. 아, 좋네요. 더 라디오 첫날이었잖아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저는 뭐 막 뻔하다고 농담도 하고 막 그랬지만 네. 편하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저는 두 분이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저도요. 홍태 씨 너무 귀여우시고요. 아. 고영배 씨 너무 왜 말씀 잘해주시고. 왜 망설여?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아유, 더 감사합니다. 좋게 포장을 할까. 좀 살짝 제가 부족해서 늦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너무 즐겁고. 네. 무엇보다 저는 막 제가 좋아하는 샤이니의 종현 씨가 계시다고 하니까 막 들떠서 왔는데, 아, 네. 이 심야에 어울리는 종현 씨의 어떤 진행 실력에 감사해요.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네. 뭔가 폭발적인 그런 노래를 잘 하시니까 네. 뭔가 오히려 놀랐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정말요? 네, 사근사근하게 말씀하시고. 오, 조근조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형태 씨에게 칭찬을 받다니.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말까지 막 목소리까지 좋게 이렇게 하는 건 반칙인데. 짜증나요.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진짜. 네. 지금 저희 세 곡 소개했잖아요. 네. 이 세 곡 중에 1, 2, 3등 뽑기로 했는데 오늘 너무 훈훈해서 의미가 있나 싶네요. 너무 훈훈해서 그냥 다 1등이에요. 공동 1등으로 우리 생일에서 손잡고 1등 기념으로 회식을 좋다. 받는 걸로 조만간 저희가 회식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네. 고영배 씨가 술 마시시면 잘생겨지는지를 바로 검증해 보실 거라고.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눈빛이 달라지시고 네. 좋아하시고. 기대되는데요. 깜짝 놀라. 나도 걸 보고 깜짝 놀라. 이 정도였나 내가? 막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정말 놀랍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난 괜찮아. 자신 있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영배 씨, 형태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을게요. 아토믹 키튼의 The Tide Is High 듣고 올게요. 푸른밤 문화선물 알려드릴게요. 2013년 대중음악상 3관왕이 빛나는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와 벨기에 스타 뮤지션 시오엔의 합동 공연에 초대합니다. 시오엔 앤 3호선 버터플라이 콘서트 2월 22일 토요일 롯데카드홀에서 열리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서울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할게요. 10주년 기념 공연인 땡크 유어 소울은요. 2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우리 가족들 22일 토요일 오후 7시 공연을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노원구에서 신대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이 시간만 되면 푸른밤 듣는다는 7살 연하 여자친구 때문에 다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남자입니다. 예전에 공부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피식피식 웃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도 남자지만 종현 씨 목소리로 밤을 보내니 좋네요. 근데요. 제가 사연을 쓰는 이유는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여자친구 때문이에요. 여자친구를 위해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신재, 나의 사랑비가 되어줄래? 아, 여자친구분을 위해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부럽습니다. 7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많이 나는군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자친구 이름도 남겨주셨으면 더 여자친구분이 감동 받으셨을 텐데 아 너무 부럽네요. 두 분의 사랑 푸른밤이 또 연결해 드려야죠. 두 분 사랑 이쁘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멀리 호주에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서영님입니다. 가족과 한국을 떠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말도 탈도 많았던 그 4년 동안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데요. 또다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리라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다시 이방인 이름표를 달고 스스로 그 무게에 지쳐 끝도 없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푸른밤을 들었어요. 푸른밤 로고송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그 가사가 이방인의 꼬리표를 다시 붙이게 된 지금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의 외롭고 추운 밤들에게 푸른 밤은 아주 든든한 포옹이 되어주었어요.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5시 반 신청합니다. 네, 호주에서 이사영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4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또 지내시다가 또 이사를 하게 되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사를 4-5번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참 적응이 힘들었었어요. 이사영 씨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저희 푸른밤이 또 위로가 된다니까 너무 기쁘네요. 앞으로도 푸른밤 찾아와 주시고요. 그때마다 좋은 이야기들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권은경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차장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요. 회사 일에 지쳐서 나만의 휴가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쉬고 싶지만 쌓인 휴가는 쓰지를 못합니다. 눈치 보여서요. 내일 차장님께 용기 내어 말해볼까 합니다. 차장님, 저 휴가 쓰고 싶어요. 라고요. 3박 4일 휴가 쟁취할 수 있을까요? 날 응원해줄 음악이 필요합니다. 신청곡 디페쉬 모드의 프리시어스. 네. 존경하는 차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차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휴가 한번 부탁드리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 쌓여있는 휴가라면 이렇게 아 차장님 저 휴가 다녀와서 더 열심히 몸 바쳐 열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받아내길 빌겠습니다. 꼭 어떻게 됐는지 보내주세요. 궁금하네요. 네, 권은경님이 신청한 데페쉬 모드의 Precious 듣고 올게요. 이어서 랄라 스윗의 파란 달이 뜨는 날에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도 없이 찾아온 새벽 너의 재치 담은 숨소리가 봄날이 지난 향기로 날 찾아 그때와는 다른 새벽인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디페시 모드의 프리시어스 이어서 랄라 스윗의 파란 달이 뜨는 날에 듣고 오셨어요. 사연 좀 더 볼게요. 5857님 어느새 제 옆 베개에는 엄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함께하는 밤이에요. 라디오 들으면서 모녀의 수다는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신청할게요.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를 추천하시는 걸 보니까 영원한 내 편이죠. 가족. 참 저도 끝나고 집에 가서 항상 어머니와 어떻게 들었어 엄마? 어땠어? 이렇게 목소리 어땠어? 톤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정말 제 편인 것 같아요. 언제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때까지 깨어 계시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한 일주일, 2주일 그 정도만 들으시겠죠? 좀 지나면 다시 듣기 하실 거예요. 1203님, 친구랑 제주도 여행 온 마지막 날 밤이에요. 말 그대로 제주도 푸른 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부럽네요. 저는 참 특이하게 제주도에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공연차 가본 적이 있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댄서 형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다녀오셔서 너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꼭 먹어야 하는 뭐 김밥이 있다느니 재미있는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다느니 자랑을 하셔서 저는 사실 이번 연도에 꼭 제주도를 가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녀오게 되면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7237님, 저희 큰언니가 내일 모레 회사 면접 때문에 옆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언니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친구와 여행간 이야기들 듣는데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큰언니 화이팅! 저도 같이 외쳐드릴게요. 7883님, 오늘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시원섭섭하네요. 그간 꿈꿔온 꿈을 위해서 한 선택이니까 후회하면 안 되겠죠?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두근두근. 시원섭섭하게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꿈을 위해서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간 거겠죠? 저는 힘내라고 더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그리고 축하드릴 일인 것 같아요. 꿈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MGMT의 Congratulation 들려드릴게요. The difference is clear. You throw it in your 오늘 방백 이탈한 자가 문득 김중식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자기의 꼬리를 물고 뱅뱅 돌았을 뿐이다 대낮보다 찬란한 태양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한다 태양보다 냉철한 뭇별들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가는 것만 가고 아는 것만 알 뿐이다. 집도 절도 죽도 밥도 다 떨어져 빈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두 번 다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 짧지만 그래도 획을 그을 수 있는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학원 같은 데서 다시 한 주를 맞으셨겠죠? 오늘이 저한테는 두 번째 월요일이네요. 사람들마다 피곤을 느끼는 요일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은 월요일에 제일 회사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이런 날 궤도를 이탈해서 한 번쯤은 자유를 꿈꾸는 것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 물론 제가 DJ 자리에서 이탈해서 쉬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월요일을 두 번째 맞으니까 제법 직장인 같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푸른밤의 끝곡은요. 자우림의 일탈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모두 원해 뭔가 색다른 것을 모두 원해 모두 원해